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민요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까투리 타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까투리 타령은 전라도 지방에서 즐겨 부르던 민요입니다. 꽁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암컷과 수컷의 이름이 서로 달라 암꽁은 까투리, 수꽁은 장기라고 말합니다. 까투리 타령에서는 까투리를 찾아 여러 지방으로 나가는 사냥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경도의 백두산, 평안도의 묘향산, 황해도의 구월산, 강원도의 금강산, 경기도의 삼각산, 충청도의 계룡산, 경상도의 문경세제, 전라도의 지리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팔도의 유명한 명산들과 명승지들을 소개함으로써 조국 산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잦은 머리 장단을 타고 거침없이 흐르는 노래의 선율은 박력 있고 활달하며 량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정말이지 부르면 부를수록 내 나라 산천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가득 안겨줍니다. 돌나리를 들으시겠습니다. 던돌나리는 우리나라 조선 동해안 지방의 특색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노래의 하나로서 지난날에 함경남도 북촌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명절이나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큰 우원을 짓고 돌아가며 춤을 추면서 군중적으로 불러던 민요입니다. 법의 산천의 던돌나리여 던돌나리 던돌나리 던돌나리여 리라 리라리 던돌나리여 노래는 법의 산천, 신의 강변, 모래 산천과 같은 자연 표현들과 결합되면서 돈돌나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돌나리란 말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날 북촌 지방에는 해마다 이른 밤이 오면 묘인들이 모래밭이나 강변에 나와 달래를 캔 다음 즐겁게 춤추며 노는 달래토 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노래를 부르며 달래춤을 추었는데 그 노래에 돈돌나리란 말이 정착되어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돈돌나리란 말은 통둘나리란 말이 변화된 것이며 돈돌나리 돈돌나리 돈돌나리여는 통둘날 통둘날 통둘날이 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밝은 날 광명의 날이 다가온다는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내용에 있어서 조국의 자연과 산천을 정다운 심정으로 자랑하고 있으며 부르기 쉽고 선명하며 낙천적인 것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서 논리 풀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